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하여 그에게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6일 리용호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앞서 경의하는 원수님께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윈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캄보디아 왕국대사관에서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